남조선의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최순실이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등에서의 발언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25일 박근혜 욕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인터넷 투신문 민중의 소리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편 26일 남조선 CBS 방송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인정한 박근혜 욕도를 비난했으며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는 퇴진이냐 다도냐의 갈림길에선 박근혜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